우선 미안해 내가 그리고 미안하고도 미안해 모두 내 잘못이잖아 다 내 탓이잖아 존재하지 말았어야 했잖아 Hey 정말 미안해 쿨한 게 나는 안 돼 바보 같은 내 성격도 엄마 아빠가 주신 소중한 DNA 나도 변신하고 싶은데 저기 TV 속의 배역들처럼 거울 앞에 연습해도 매일 행복한 척하는 연기 너 슬퍼 yeah. 아파서 미안해 슬퍼서 미안해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어서 약해 빠진 나여서 정말 너무 미안해 그렇게 매일 쓸데없는 짓을 해 네가 뭐라도 내가 느끼는 고통의 10분의 1이라도 위해 할 수 있어 아 맞다 이런 말도 하면 안 되는데 미안해 please don't be mad 내가 더 조심해볼게 나도 모르게 난 로봇처럼 감정을 표출해서 난 더 넘기겠네 노래하는 기겠네 정말 미안해 정을 느낄 수